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 중국 동북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 인사드립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복싱에는 무패행진 끝에 은퇴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49전 전승 26KO WBC, WBA 웰터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기록과 달리 복싱계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축구에서 브라질 대표팀이 대만을 상대로 해서 10연승을 거두는 것,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메이웨더 선수, 무패행진 끝에 은퇴했지만 상대적으로 약체인 선수들만 골라서 경기를 펼쳤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5월에 대전료로만 무려 1,600억 원을 챙긴 매니 파퀴아오 선수와의 세기의 대결에서는 적극적인 공세가 아니라 승수 쌓기에만 골몰한 졸렬한 경기를 통해서 대단한 비난을 받았죠.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 떠올라요. 승수 쌓기 급급한 무패 행진보다 패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명승부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스포츠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처럼요. 우리 삶도 때로는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 굴곡들은 양약이 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참지 못할 분노일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일거든 주님이 대신 가요. 이순희의 음성으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복음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메아리는 중파 1566kHz와 1188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1년 365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이시자 도시너머 자연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송원근 목사님과 그리고 탈북민 목회 전도자 두 분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죠. 주체 문예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찬양 신청 그리고 북녘땅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 방송에 대한 감상과 느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복음의 메아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사연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 주시는 분들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당제라늄이라는 분께서 지난 방송 듣고 복음의 메아리 탈출을 들으며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북에서 방송을 들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북한 분들처럼 탈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간증이 또한 되시리라고 믿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북녘땅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방송, 누룩 없는 말씀과 찬송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38선을 허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민과 주민과의 만남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겠구나 그냥 이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냥 살을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염원하는 진짜 통일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수령 형상 문학의 절정을 이룬 형식이 총서라고 하는 형식을 북한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 기원이 된 작품은 북한의 김일성의 항일 혁명 투쟁과 또 현지 지도를 주제로 쓴 이 불멸의 역력사라고 하는 연작 소설 시리즈물이죠. 그 장편 소설 연작이라는 형식을 담고 있는 있지만요.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설. 이런 소설을 총서라고 말하죠. 네. 아, 남한에서는 이런 소설을 역사 소설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남한에서는 이게 역사 소설로 과거사를 이 문학적 허구로 재조명하는 그 소설을 보통 역사 소설로 말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소설의 허구와 현실을 잘 구분하기 어렵다는데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보면서 소설을 아, 이거 허구다 이걸 알고 보는데 네. 북한에서의 이 총서를 읽을 때는 이게 소설인지 사실인지 이걸 허구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게 애매하게 이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령의 신화를 재창조하거나 재형상화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대중들은 아주 보기 쉽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작가가 어떤 의도를 하든지 그리로 이제 끌려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죠. 불멸의 역사는 저자가 몇 명인가요? 네, 그 총소 불멸의 역사는 원고지 분량만 해도 10만 장이 넘는 작품이에요. 네. 책으로 33권으로 출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2,800여 명의 하여튼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1,000명은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북한에서 다 아는. 그러니까 한 권당 80명에서 200명에 이르는 실존 인물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작업은 4.15 문학창작단 그 작가였던 이 권종웅, 천세봉, 석윤기, 최학수, 김병훈, 김정, 남대현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당대 최고 작가들이 참여했죠. 네. 아, 이 불멸의 역사는 북한에 있어서 정치 교양 도서입니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여 그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숨어 있는데 이를 지시한 사람은 김정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네. 김정일이 그 지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불멸의 역사 그 총서 작업, 창작 작업은 뭐 직접 지휘를 했으니까요. 김정일이. 네. 그러니까 수령 절대주의를 만들어내고 수령으로 세습만 되면 북한에서 절대적 권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수령을 북한 인민 그 어느하고도 견줄 수 없게 거의 신에 해당될 만큼 신격화하는 일에 김정일이 직접 이 창작에 개입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런 소설을 읽게 되면 수령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네. 자신이 이 김일성이 뒤를 이어서 정통성을 계승한 지도자로 이미지화해서 이 정치적 위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에도요, 자신의 활동을 불멸의 향도라고 하는 총소로 이어지게 했죠. 그러니까 수령으로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 문학적 허구 소설 형식으로, 하지만 역사적 사실성을 가미해서 북한 모든 인민들이 수령을 따르게 하려는 이 혁명 대중화 전략으로 기획한 것이 총소입니다. 북한에서 불멸의 역사를 단지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 토대와 사실성을 분명하게 하고 또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북한에서 수령 절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33권으로 기록된 불멸의 역사, 이거 북한 주민이면 모두가 지금 공유하고 읽어야 할 이 북한 체제의 문화 경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문예사전에서는요, 이 총소를 노동계급의 수령, 형상창조 문제에서 참다운 본보기가 마련된 일대 사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불멸의 향도로, 뭐, 불멸의 역사와 같이 수령을 멸하지 않는 절제적 존재로 형성한 것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994년도 7월에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에 수령 형상 문학은 수령 영생문학, 뭐 수령 충문문학, 뭐 태양문학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로 표현되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모색 과정에서 또 군을 중시하는 성군 정치, 성군 사상 이게 김정일이 이 개념을 얘기할 때 하잖아요. 이때 성군 혁명 문학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성군 문학, 혁명 문학은 어떤 문학을 말하는 것이지요? 94년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요. 2000년 하반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창작된 작품이 한 15,000 좀 편의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들을 말하는데요. 그 선군 혁명 문학은 이제 주체 사실주의 문학의 하위 범주로 보면 되고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핵심으로 내세운 수령 형상 문학, 예, 창작을 선군 혁명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선군 혁명 문학은 주체 문학과 뭐 다른 문학입니까? 그 선군 혁명 문학은 고난의 행군기인 1990년대 중후반의 체제 붕괴 위기 극복을 반영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수령 형상 문학론의 변이 형태. 그러니까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 살짝 수령 형상 문학론의 어떤 한 변이 형태로 선군 혁명 문학이 나온 거죠. 그럼 선군 혁명 문학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김일성 시대 때는 항일 혁명 문학에 기반을 두었잖아요. 그 김정일 시대에는 신개념을 뭔가 표현해야 되겠는데 주체 문학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군혁명 문학이라고 하는 틀을 만든 거죠. 네. 아, 불멸의 향도는 어떤 책들로 이루어진 청소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뭐 아침해, 예지, 불구름, 푸른 하늘, 동해천리, 역사의 대하, 평양은 선언한다, 평양의 봉화, 삼천리 강산, 힘, 열병광장, 개선, 금방석, 푸른 산악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모두 수령 형상 작품으로 수령을 우상화한 글들이죠. 김정은에 대해서 수령 형상 문학으로 청소 준비를 위한 소설은 있나요? 예, 최근에 김정은이 얼마 안 돼서 이 소설이 나왔을까 그랬는데 2014년에 그 김정은 실명으로 등장하는 이 불의 약속이라는 소설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를 주인공으로 한 11편의 단편을 묶은 건데 2009년부터 2011년 12월 초순까지 그 현지 지도하는 것 이런 걸 다루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후계를 정당화하는 묘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김영직 선생, 김일성이 아버지잖아요. 김일성께서는 아들 때에 못하면 손자 대라도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혁명은 증손자 대에서도 계속해야 한다. 이 소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수령의 그 혁명을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세습을 계속해 나가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인민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뭐 연대장 부인의 심장 수술을 본인이 주선하고 또 몸이 좋지 않은 군총 그 정치국 부국장에게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먹여 건네주고 재입국한 지방의 탈북 여성을 평양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 소설에서는 나와요. 아주 자상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네. 그런데 소설과 현재의 김정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원님. 네. 하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고 있는 정권이거든요.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차 같아. 브레이크랑 북한 사람들 잘 뭐라든. 뭐라 그러지? 제동기 풀린. 제동기 풀린 자동차를 지금 막 그냥 폭주하고 막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 극한의 공포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래 갈 수 없을 거예요. 북한의 당군정 모든 핵심 계층들이 지금 몸을 살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군정의 고위 간부들도 막 지금 탈북하고 있는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김정은까지 지금 총서를 쓸 필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은 총서 쓰기 전에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불멸의 역사, 불멸의 향도. 그 다음은 불멸이 아니라. 멸하고 말 테니까 굳이 쓰자면 멸의 역사 뭐 이랬든지 멸의 향도 쓰든지 뭐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북한의 수령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증거입니다. 지금 북한 수령의 바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35편 17절입니다. 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네, 지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악을 행하는 자는 불멸이 아니라 반드시 필멸할 겁니다. 필멸한다고 반드시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홍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불멸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요. 북한 말로 향도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큰 길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분 승리의 길로 이끄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32편 8절 주시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북한에서는 수령이 승리를 주는 승전자로 또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한 용장으로 자꾸 포장을 합니다. 매년 6.25만 되면 이 전쟁이 수령의 승리로 이끈 승리의 전쟁이라고 전승절로 지키면서 이 거짓을 북한 주민에게 자꾸 세뇌를 시켜요. 예, 북한에서는 뭐 세계에서 최강인 미제와 구오중이 또중이 16개국을 다 합친 것을 조선인민군이 혼자 힘으로 때려눕혔다. 뭐 이렇게 아 굉장한 일로 우리 수령님, 우리 김일성 최고 사령관님이 하셨다고 믿도록 계속해서 주민들을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 북한에서는 현재 김정일과 김정은도 승리의 기치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선군 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깃발을 이게 승리의 깃발을 내세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씨를 하나님이 여호와 깃발을 내세운 게 아니라 김정일 이씨를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 노동신문 2011년 12월 24일자 보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김정은 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용도자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시다.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한마음한 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 역사가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백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네. 아마 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도, 김정일 수령도, 이제 김정은 수령도 북한 주민에게 승리를 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백두 혈통의 왕 계승을 말할 때 백두산 형의 위인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게 승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백두 혈통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백두 네. 혈통을 타고 나면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백두 혈통을 탄 이 백두산 형의 위인은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담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령으로서의 지도자인 저는 필승의 신념과 백장, 담대한 기상과 담력 이런 걸로 자꾸 표현하는 거죠. 네. 노동신문 2011년 12월 20자 내용인데 한번 더 읽어보시죠. 김정은 동지는 선군혁명의 용도자로서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높이에서 재현하고 계시는 백두산 형의 위인이시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담력과 백장, 신념, 담대한 기상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지금 네. 승리자라고 하는 걸 지금 부각시키는 건데요. 우리 조국의 혁명의 밝은 미래는 확고히 담보되었다고 지금 북한에서는 선전선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령은 이 김정은 수령은 핵실험하고 있고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 내에서는 우리 김정은 수령이 역시 담력을 갖고 있고 뭐 대단하고 뭐 승리로 이끌 자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지금 봤을 때 김정은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김정은 지금도 강성 대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미국과도 싸워 이기고 어떤 나라와도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런 승장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상해 한인 신문에 실리는 한 국제 정치학 교수의 글인데 이 김정은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콧방귀로 대응했다. 그러는 사이 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제재를 당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우습게 본 대가였다. 지금 김정은의 모습이 전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과 겹쳐 보인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김정은에게 붙여주는 마지막 별이 될 수 있고 개별 국가의 제재도 김정은의 생명줄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은 핵, 미사일, 도발의 결과로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과 돈맛을 알아버린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은 김정은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 김일성 수령도 김정일 수령도 결코 승리한 수령이 아닙니다. 북한 인민들을 수없이 굶겨서 죽게 해왔고 또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인권을 유린한 자들이고요. 지금 김정은 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결코 북한 주민들에게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승리는 수령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몫임.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방송은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내 모든 죄 강성의 음성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광 나사렛 선별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본문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하시기 전에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전에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밝은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빛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제자들 향해 너희는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빛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에게 빛이라고 말할 때 과연 사람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빛이 되는 이유는 세상의 빛 대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분만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을 뿐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상이 암흑상태에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큰 암흑상태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암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을 구할 유명한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빛 가운데 살려면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빛의 생활이 바로 빛을 바라는 생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바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빛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안내하는 인도자입니다. 내게 있는 빛을 어두운 세계에 비추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제자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빛의 삶은 높이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16절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람들처럼 행하라. 제자들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빛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저들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주음성 외에는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이제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북한 전역이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 확률 60에서 80%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최소 5mm, 최대 40mm까지 예상됩니다. 신의주 18도에서 23도, 강수량 15에서 30mm, 강계 16도에서 22도, 강수량 15에서 30mm, 중강 15도에서 21도, 강수량 15에서 30mm, 청진 16도에서 22도, 강수량 5에서 9mm, 김책 17도에서 23도, 삼지연 10도에서 16도, 강수량 15에서 30mm, 선봉 14도에서 20도, 강수량 10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예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메아리 계속됩니다.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살아가시는 북한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박종인의 음성으로 상한 갈대를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 놀라 어라.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기뻐하리니 주의 그 사랑이 나이라. 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라. 어떤 시험이 와도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은혜나 주의 사랑 놀라워라.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기뻐하리니 주의 그 사랑이 나이라. 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 주의 사랑.